돌아보면 아쉬운 듯 살아가야지. 살면은 그 얼마나 우리 산다고. 일일희비 아등바등 그 세월 속에 오늘도 우리 인생 번주로구나.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대당초 못 하나 달랐더냐.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지.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 인생 이어야지. 좋은 날이고 내일은 내일이라 좋은 날일세. 마음속에 무거운 짐 던져버리고 오늘도 웃음으로 살아나보세. 가진 사람 해당초 못 하나 달랐더냐.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지.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여지.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